숨쉬는 것조차 힘겨울 만큼 눈물이 차오를 때 가끔씩 내 안에 숨어 울어도 괜찮아 그래도 돼 지나갈 테니까 내 품에 잠이 들어 이대로 깨지는 마요 다시 또 아침이 올 테니 외로운 끝에선 그대가 편히 꿈꿀 수 있도록 오늘은 그만 불을 꺼줘 고개를 들었을 땐 미소를 띄워줘 아픔 따윈이 떨어 소중했던 작은 추억들 모두 간직한 채 잠이 들 수 있게 이제 그대도 잠시 가려진다면 다시 또 그댈 비춰줄게 내 품에 잠이 들어 오늘은 그만 불을 꺼줘